한다고 하네요. 가시나무 새는 가시나무의 가슴을 찔리면서 죽을 때 비로소 큰 소리를 한번 운다고 하고요. 산천어라는 물고기는 깊고 깊은 계곡의 맑은 물에서만 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비록 미물에 불과하지만 그런 미물들한테도 아름다운 영혼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고집스러운 자기 세계, 속세에 물들지 않으려는 마음, 뭐 그런 것들이요. 며칠 전에 성철 스님의 열반 소식을 들은 뒤로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는데요. 지나치게 세속적인 데다가 갈팡질팡하고 또 내가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겪게 되는 그 고통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쯤에는요. 그런 번잡한 마음의 속박에서 풀려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우리 영화 겨울 나그네 중에서 슈벨트의 보리수, 헤르만 프라이의 노래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은평구 신사이동의 정유진 양. 그동안 마음속으로 수백 통의 엽서를 띄웠었는데 다 받아보셨는지요? 이렇게 귀여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예쁜 그림과 함께. 그 엽서들이요, 방금 전에 도착했어요. 지금 수백 통이 여기 제 마음속에 쌓였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변현미 씨, 민철호 씨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겨울에 태어난 아이라는 그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요, 그 곡을 마치 주제가처럼 부르시던데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자, 오늘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대구 수성구 만촌 3동의 황정호 씨, 그리고 전주에서 김강원 씨, 인천 남구 주한일동에서 이소영씨, 관악구 봉천일동에서 박주연씨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두 곡 연달아 띄워드릴게요. 영화 라스트 모이칸 중에서 메인 타이틀, 그리고 글래너드가 부르는 I'll Find You입니다.

Address unknown. No such person. No such zone. This time I'm gonna take it myself. Girls, Girls, Girls 중에서 Return to Sender, Elvis Presley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시네마 뮤즈 시간, 바로 빌보드 차트, 앨범 차트 10위권 안에 든 영화 음악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연도별로 소개해드리는 날이죠. 62년 앨범 차트 3위에 오른 영화, Girls, Girls, Girls 중에서 Return to Sender. 이 노래는 싱글로도 2위까지 진출했다고 하네요. 자, 63년으로 넘어가죠. 63년의 앨범 차트를 보면 아라비아의 로렌스, 서부 개척사, 클레오파트라, 샤레이드, 바이바이 버디,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두 작품 It Happened at in the World's Fair, 또 Fun in Acapulco, 이렇게 7편이 이해 63년에는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63년 앨범 차트 2위에 오른 바이바이 버디, 이 영화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모델로 해서 락앤롤 스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조지 시드니가 감독을 했어요. 영화 속에서 앤 마가렛이 노래한 Bye Bye Birdie는 그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아주 유행한 그런 인기곡이기도 했습니다. 자, 앤 마가렛의 음성으로 들어볼까요? Bye Bye Birdie. Bye. 1963년 빌보드 앨범 차트 6위에 오른 영화 샤러헤이드 중에서 샤러헤이드 헨리 맨슨이 합창단이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주연했었죠. 이 샤러헤이드에서는 그 파리의 여인에서 컴비를 이뤘던 스탠리 노넨 감독과 다시 손을 잡았는데요. 이 샤러헤이드 그 코믹 미스터리물이었죠. 캐리 그랜트가 아주 또 그 특유의 점잖으면서도 코믹한 이미지를 보여줬었는데요. 이 영화가 영화음악으로 크게 각광받기는 뭐니뭐니도 방금 들은 그 헨리 맨시니의 음악이 한몫했었는데요. 헨리 맨시니는 여기서도 이제 상을 받자 해가지고 아카데미 상을 의식해서 3연패를 노렸지만 애석하게도 후보에만 만족해야 했죠. 반면에 모리스 자르의 명성을 세계에 떨친 아라비아의 로렌스, 이 영화는 작곡상을 수상합니다. 실존인물인 로렌스라는 2차 대전 중에 그 영국군 장교이자 고고학자고 전술가인 한 인물이 모델인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데이빗 린 감독의 대표작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로렌스 역을 맡은 피터 오트리의 연기도 아주 맛있었고요. 린 감독은 영화 음악을 애초에는 미클로스 로자에게 맡기려고 했었는데요. 그 계획을 취소하고 그 당시에는 뭐 신출내기에 불과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헐리우드로 막 건너온 모리스 자르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주 의외로 아카데미에서 작곡상을 수상하는 그런 큰일을 해냈죠. 자, 모리스 자르는 여기서 팀파니의 사운드가 점점 커지면서 점점 고조되면서 아름다운 멜로디로 전환하는 아주 스케일이 큰 그 감동적인 음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타악기뿐만이 아니라 기타, 하프 같은 손으로 뜯는 악기도 절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3년도에 앨범 차트 2위에까지 오른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 중에서 오버처 서곡 들어보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where the grass grows wild, where the winds blow free. Away, away, come away with me, and I'll build you a home in the meadow. Come, come, there's a wondrous land for the hopeful heart, for the willing hand. Come, come, there's a wondrous land where I'll build you a home in the meadow. The stars, oh how bright they'll shine on a world the Lord must have helped design. The stars, oh how bright they'll shine on that home we will build in the meadow. Come, come, there's a wondrous land for the hopeful heart, for the willing hand. Come, come, where I'll build you a home in the meadow. '영화 서부개척사 How the West Was Won' 중에서 주연을 맡은 네이비 라이놀즈가 부른 Home in the Meadow였습니다. 어쩐지 곡조가 귀에 익죠? 그린슬리브스에다가 가사를 붙인 곡이네요. 이 서부개척사는 그해 앨범 차트 4위까지 올랐는데요. 서부시대의 3대에 걸친 가족의 여정, 고난, 여기에 초점을 맞춘 3시간짜리 대작 영화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습니다. 영화는 뭐니뭐니 해도 호아 캐스트로 아주 유명한데요. 감독은 일단 3명이나 돼요. 그 3시간짜리 영화라서 그런지 조지 마샬, 헨리 하사웨이, 존 포드가 공동감독했고요. 또 당시에 유명한 스타들은 총출동합니다. 그레고리 팩, 데이빗 레이놀즈, 조지 페퍼트, 캐롤 베이커, 제임스 스튜어트, 헨리 폰다, 존 웨인. 뭐 이 정도면 홍동식 프로듀서가 그러는데 영화 10편은 만들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펜스 트레이시가 나레이션을 맡았고요. 그래서 아카데미 각색상, 편집상을 탔습니다. 자, 이 해에 또 클레오파트라 앨범 차트에 올라와 있죠. 2위까지 올랐는데요. 엘자베스 테러, 리차드 버튼이 주연을 했죠. 그리고 엘비스의 인기를 업고 만든 영화가 두 편이 나와 있어요. It Happened at World's Fair. 이 영화는 안에 싱글로 11위까지 오른 One Broken Heart for Sale이라는 노래가 들어있고요. 또 역시 그렇고 그런 영화지만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왔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 앨범 차트에 오른 Funny in Acapulco, 이 영화는 앨범 차트로 3위까지 올랐습니다. 이 영화에도 역시 보사노바 베이비가 싱글로 8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 Funny in Acapulco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을 보면요. 영화에는 사실상 삽입되어 있지 않지만 두 곡이 더 보너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Funny in Acapulco 중에서 그해 빌보드 싱글 8위까지 오른 노래 보사노바 베이비 들어보죠. 'Bossa Nova, 'Bossa Nova. I said, hey little mama, let's sit down and have a drink and dig the band. She said, drink, drink, drink, oh fiddle-de-dink, I can dance with a drink in my hand. She said, hey 'Bossa Nova, baby, keep on working, for this ain't no time to drink. She said, go 'Bossa Nova, baby, keep on dancing, 'cause I ain't got time to think. 'Bossa Nova, 'Bossa Nova. Come on, baby, it's hot in here and it's oh so cool outside. If you lend me a dollar, I can buy some gas and we can go for a little ride. She said, hey, bossa nova, baby, keep on working, for I ain't got time for that. She said, go, bossa nova, baby, keep on dancing or I'll find myself another cat. Bossa nova, bossa nova. Today, while the blossoms still cling to the vine, I'll taste your strawberries, I'll drink your sweet wine. A million tomorrows shall all pass away. There I forget all the joy that is mine today. Song that I sing, I'll feast at your table, I'll sleep in your clover. Who cares what tomorrow shall bring? Today, while the blossoms still cling to the vine, I'll taste your strawberries, sweet one. I can't be contented with yesterday's glory. I can't live on promises, winter to spring. 갑자기 중학교 1학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 드는데요. 이 투데이라는 곡은 제가 중학교 1학년 영어 시간에요. 영어 선생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팝송이라고 알려주신 곡이었는데 저희는 존 덴버의 노래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1964년에 앨범 차트 9위에 오른 글렌 포드가 주연한 영화 Advance to the Rear에 삽입된 노래였네요. New Christy Minstrels의 노래로 들어보셨습니다. Today. 자, 1964년으로 넘어갑니다. 1964년 이해의 빌보드 앨범 차트 10위권 안에 든 영화는 무려 8편이나 되네요. 8편. 방금 노래를 들으신 글렌 포드가 주연한 Advance to the Rear가 있고요. 또 영국의 코미디언 피터 셀러스 하면은 언뜻 떠오르는 거. 아주 굉장히 우스운 형사로 나왔죠. 핑크 팬더.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은 8위까지 올랐고요. 비틀즈의 첫 영화 A Hard Day's Night. 이 앨범은 1위에 14주 동안 올라와 있네요. 이 영화의 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을 보니까요. 조지 마틴의 연주곡도 4곡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Kissing Cousins 6위에 올라와 있고요. 역시 엘비스의 Roustabout. 이것은 1위. 그리고 007 시리즈 3탄이죠. Goldfinger.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은 1위에 3주 동안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메리 포핀스가 1위에 14주 동안, My Fair Lady는 4위에 이렇게 쭉 8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메리 포핀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아시죠? 줄리 앤드루스의 영화 데뷔작으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기억하시는, 저도 기억하고 있는 춤춘 체리, 이 영화 안에 삽입된 노래죠. My Fair Lady는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을 토대로 만든 영화인데요. 오드리 헵번이 정말 가장 아름다웠던 그 전성기 때 나온 영화예요. 신데렐라 같은 그런 얘기를 담고 있죠. 이 영화 안에서 들어있는 음악 중에는 우리에게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이것이 가장 잘 알려있지만 정작 싱글로 차트에 오른 곡은 On the Street Where You Live입니다. 이 곡은 얼마나 인기였는지요. 56년에 빅 데이몬이 부른 노래는 4위에 올랐었고요. 에디 피셔의 레코드는 18위에, 그리고 로렌스 웰크 악단의 연주곡은 96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의 연주곡이 다 차트에 오를 만큼 대단히 인기 있었던 곡이죠. 자, 그럼 지금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메리 포핀스 중에서 춤춤 트레이, 그리고 마이 페어 레이디 중에서 On the Street Where You Live. Chimney, chim, chimney, chim, chim, tree. A sweep is as lucky can be. Chim, chimney, chim, chimney, chim, chim, chiroo. Good luck, we're a buff when I shake hands with you. Oh, blow me a kiss. And that's lucky too. Now, as the ladder of life has been strung, you might think a sweep's on the bottom most rung. Though I spends me time in the ashes and smoke, in this all wide world there's no happier bloke. Chim chimney, chim chimney, chim chim cheree. A sweep is as lucky can be. Chim chimney, chim chimney, chim chim cheree. Good luck, we're above when I shake hands with you. Chim chimney, chim chimney, chim chim cheree. A sweep is as lucky can be. Chim chimney, chim chimney, chim chim cheree. Good luck, we're above when I shake hands with you. Chim chimney, chim chimney, chim chim cheree. When you're with a sweep, you're in glad company. Nowhere is there a more happier crew than them what sings chim chim cheree, chim cheroo. Chim chimney, chim chim cheree, chim cheroo. Street before, but the pavement always stayed beneath my feet before. All at once am I several stories high, knowing I'm on the street where you live. Are there lilac trees in the heart of town? Can you hear a lark in any other part of town? Does enchantment pour out of every door? No, it's just on the street where you live. And oh, the towering feeling, just to know somehow you are near. That any second you may suddenly appear. People stop and stare, they don't bother me, for there's nowhere else on earth that I would rather be. Let the time go by. I won't care if I can be here on the street where you live. Mary Poppins 중에서 굴뚝 청소할 때 부른 노래 춤춘 체리, 그리고 My Fair Lady 중에서 On the Street Where You Live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 64년도에도 영화에 많이 출연을 했는데요. 그는 56년 Love Me Tender로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극영화 31편, 그리고 두 편의 공연 영화, 그리고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출연했는데요. 64년에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Lost About, 이 영화는 16번째 출연작입니다. 엘비스는 이 영화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방랑가수로 나오는데요. 어느 날 한 마을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카니발이 파경에 이른 것을 보고는 이것을 돕는다. 뭐 이런 단순한 내용이지요. 바바라 스타닉과 조앤 프리먼이 함께 출연을 했고요. 존 리츠가 연출을 했는데 뭐 영화는 연출자라든지 그 밖에 공연자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왔다. 그의 음악을 들려준다. 그가 돋보인다. 뭐 이런 종류의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007 시리즈 3탄인 골드핑거, 이 영화는 007 시리즈 주제가로서는 처음으로 앨범 차트 8위에 오르면서 바야흐로 007 주제가의 유행시대를 연 작품인데요. 영국 출신의 흑인 여가수죠. 셜리 베시가 노래를 불러서 여기서 그녀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요. 이후에도 그녀는 두 번이나 007 주제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007의 목소리로 통하고 있죠. 역시 1위의 앨범이고요. 음악은 존 베리가 맡았습니다. 그러면 Lost About 중에서 Poison Ivy Lake,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성으로 듣고요. 이어서 Goldfinger 중에서 셜리 베시가 부르는 Goldfinger 이어서 들으시죠. Hail to the old ivy league, poison ivy league. The rah-rah boys are sitting round the table tonight. The rah-rah boys have lots of plans in view. They're gonna have to raise and make their own lemonade. They'll live it up just like the big boys do. Poison Ivy League, poison that Ivy League. Give me an itch, those sons of the rich. That poison Ivy League. The rah-rah boys will go to bed so early tonight. Before exams, they need a lot of rest. They gotta make good for dad. They gotta make good so bad. They'll even pay someone to take that test. Poison Ivy League, poison that Ivy League. How can they flunk? They're so full of funk. That poison Ivy League. The rah-rah boys are being groomed for business someday. For better things, to college they were sent. And you can bet they'll be the head of the company as long as dear old dad is president. Poison Ivy League, poison that Ivy League. So loaded with cash, they give me a rash. That poison Ivy League. So let it be told, I won't touch them with a 10-foot pole. That poison I Goldfinger, the Midas touch, a spider's touch, such a cold finger beckons you to enter his web of sin. You feel for a golden girl knows when he's kissed her. It's the kiss of death from Mr. Goldfinger. Pretty girl, beware of this heart of gold. This heart is cold. You see, for a golden girl knows when he's kissed her. It's the kiss of death from Mr. Goldfinger. Pretty girl, beware of this heart. 영화 골드핑거 007 시리즈 3탄 골드핑거 중에서 셜리 베시가 부른 골드핑거였습니다. 자, 빌보드 앨범 차트 10위에 오른 영화 음악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을 오늘 64년도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주는 65년, 딱 65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하이틀의 김수환 씨, 그리고 유연희 형, 소진희 형, 민경 씨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최준원 씨.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친구 백별이의 생일을 조금 늦었지만 축하해 주신 김민아 씨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센터 오브 워먼 중에서 탱고 곡 있죠? 뽀르우나 까베자 들어보시죠. 은평구의 혜영씨, 양천구의 광희씨께도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Scent of a Woman, 여인의 향기 중에서 뽀르우나 까베자, 탱고를 기가 막히게 추는 장면에서 흐르던 곡이었어요. 서울 도봉구 수유 이동에서 이수연 씨가 언니 행복하세요 하셨는데요. 수연 씨도 행복하세요. 저 강주 북구 두암동의 양재영 씨의 신청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대전 중구 태평 일동에서 친구 준범이, 주호, 기순이, 병광이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수학능력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었으면 좋겠다고 격려의 말씀을 적어주신 강승구 씨, 그리고 부산 해운대에서 엽서 보내주셨어요. 이충재 씨께도 띄워드립니다. 영화 파세이 중에서 데이빗 앤 데이비스의 노래 Free at Last, 마지막에는 자유롭다고요. 자, 이 곡 들으면서요,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 정은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From the feeling and running shotgun.